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 식민 지배 아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박해의 세력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포함한 로마 정부였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또 추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당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13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인간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에 인간이 복종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들은 당시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만큼 신약에서 잘못 사용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제의 앞잡이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독재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모든 권세의 권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전형적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해서 반역죄를 씌워 극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 외에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권세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전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질병을 그에게 부으려 할 때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모든 시도조차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아무리 포악한 통치자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2절에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대표적인 경우를 찾아보면 모세의 권위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고라 자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고라 자손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우리 모두는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세를 가진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크고 작은 그런 권세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무한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될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줄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범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범주에서는 그 부모의 말이라도 우리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부모의 말을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법과 질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온갖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겸, 자기 범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임을 알고 한계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자라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여 일었을 때는 우리는 그 권세 또한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